극악한 악담질로 파멸의 구렁통에서 벗어나버리는 희세의 매국역적 박근혜의 만고죄상을 고발한다.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대문밖이 저승길인 박근혜 역도가 자기의 가련한 처지도 모르고 구린내나는 반공화국 악담질로 여론을 계속 어지럽히며 최후 발악하고 있다. 지난 1일 그무슨 국군의 날 기념식이라는 데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대결광기를 고취한 박근혜 년의 무례무도한 추태는 온결의에 치솟는 저주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역도년의 망발을 두고 대단히 위험한 발상, 입밖에 없는 무지, 무능, 무책임한 화풀이, 반대 세력에 대한 입막음용 등 비난과 조소가 빗발치고 있다. 남조선의 역대 통치배들 치고 반공화국 대결 정책을 추구하며 도발적인 악담을 내뱉지 않은 자가 없었지만 박근혜 역도처럼 눈이 짜게지면 해종일 동족을 모의하고 대결을 선동하는 악취나는 입방아질에 환장하여 돌아치는 천하의 악당은 일찍이 없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동족대결의식이 골수에까지 들어찬 박근혜 역도가 청와대에 또아리를 털고 앉아 독을 내뿜듯 반공화국 대결악담을 죄치며 대결과 전쟁의 화를 불러들이려고 미쳐날뛴 추악한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하여 이 백서를 발표한다. 동족대결을 고치하는 반역의 나발통. 박근혜 역도는 집권 첫날부터 오늘까지 동족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어리석은 제재 통일 망상에 사로잡혀 터무니없는 비방 중상으로 북남 관계를 최악의 파국 상태에 빠뜨리고 조선반도에서 긴장과 대결을 극도로 격화시킨 천벌맞을 요물이다. 박근혜 역도의 이러한 대결 본색은 대통령 본거지를 쓰고 취임식이라는 데 나타나 북이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느니 고립자천이 뭐니 하면서 동족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을 드러놓은 데서 낱낱이 드러났다. 역도는 2013년 3월 27일 괴뢰 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의 변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느니 북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만들어야 한다느니 하며 북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라고 소아졸개들을 부추겨댔다. 조선일보 2013년 3월 27일, 뉴시스 2013년 3월 27일. 박근혜 역도는 지어 2015년 5월 26일 국무회의라는 데서 공포 정치니 주민들의 삶이니 뭐니 하면서 감히 우리의 존엄과 체질을 걸거드는 망동을 부렸으며 6월 30일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괴뢰 정보원에 나타나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는 황당한 수작을 늘어놓으면서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하라고 기염을 토하였다. 뉴스 1 2015년 5월 26일, 동아일보 2015년 7월 13일. 박근혜 역도가 얼마나 세상 웃기는 늑다리 할미, 그 나이 처먹도록 제 코도 씻을 줄 모르는 미시리 같은 년인가 하는 것은 해외 행각 때마다 치맛바람을 읽으면서 외세에 반공화국 대결 공제를 구걸하고 동족을 미친 개 마냥 물어뜯으며 돌아친 것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2014년 1월 20일 스위스 대통령을 만난 역도는 도끼로 100번까지 찍었는데 안 넘어간 나무가 101번째에 드디어 쓰러지게 될 때 100번의 노력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101번째의 노력이 꼭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해괴한 말장난을 늘어놓으며 반공화국 대결 공조를 구걸하였다. 연합뉴스 2014년 1월 24일. 특히 역도는 2014년 3월 도의 질란들을 생각하면서 배울 것이 많다느니 모범을 따르고 싶다느니 하며 도의 질란드식 통일을 본단 드레즈덴 선언이라는 것을 제창에 나섰다. 파이낸셜 뉴스 2014년 3월 27일, 조선일보 2014년 3월 29일. 박근혜는 2016년 6월 2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자문위원들과의 통일대화와 8월 24일 괴뢰 전방부대에 대한 현장방문이라는 데서 완전한 고립과 자멸이니 비상식적 의사결정체제니 문의하고 우리를 걸거두는 구역질라는 악설을 마구 토해냈다. 뉴스 1, 2016년 6월 22일, 연합뉴스 2016년 8월 24일. 동족대결 의식이 골수에까지 들어찬 대결 광려인 박근혜 역도의 대가를 통해 북남관계 개선과 민족의 전도 같은 것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민족적 화해와 단합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민족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시정일관한 입장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박근혜 역도의 추악한 대결 속통을 들여다본 지 오래지만 같은 동족으로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북남관계의 새 역사를 써나가려는 일념에서 새해와 6.15 공동선언 발표 기념일을 비롯한 주요 계기 때마다 통이 큰 결단으로 중대 제안들을 거듭 내놓았고 교전 직전에 최악의 긴장상태가 조성되었던 지난해 8월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을 마련하고 관계 개선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는 등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에도 우리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를 제안하였으며 그 성과적 개최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그러나 박근혜는 통일 대박이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니 하는 동족대결 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였는가 하면 우리의 애국애족적인 조치들을 진정성이니 대남선전공세니 남남 갈등을 노린 화전 양면 전술이니 하고 중상모독하며 관계 개선의 좋은 기회들을 매몰차게 쳐버렸다. 2014년 새해를 맞으며 우리가 백해무익한 비방중상을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때에 대하여 호소하였을 때 박근혜 역도는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데 나타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진정성이다느니 뭐니 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중대 조치들을 무턱대고 부정하고 헐뜯어댔다. KBS 방송 2014년 1월 6일. 더욱이 역도는 그의 1월 18일 해외 행각 중에 우리의 중대 제안에 대해 대남 선전 공세니 위장 평화 공세니 뭐니 하고 죄치면서 남조선에서 북침전쟁 소동에 지랄 발광하는 수하졸개들에게 북의 대남 도발 등에 철저히 대비하는 철통같은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부추겨댔다. 뉴시스 2014년 1월 18일.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단 내리는 박근혜 역도의 망동은 올해 들어와 더욱 극도에 달하였다. 전화를 뒤흔든 우리 공화국의 첫 수소탄 시험 성공 소식에 화들짝 놀란 박근혜 역도는 2016년 1월 13일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데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적 수단이라고 하면서 방송 재개를 공개적으로 지시하였으며 우리의 인공지구 위성 광명성 4호가 우주로 날아올랐을 때에는 더욱 발끈하여 북을 더 이상 대화 상대로 여기기 어렵다고 짓거리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관한 정부 성명을 발표하여 6.15의 옥동자이고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이었던 개성공업지구마저 폐쇄해버리는 대결망동을 부리었다. 이데일리 2016년 1월 13일, 조선일보 2016년 2월 13일. 우리가 제안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 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속회의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역도는 북이 위선적인 통일전선 공세로 남남 갈등을 획책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는 악담을 불어대면서 한사코 가라마가 나섰다. 연합뉴스 2016년 8월 22일. 온결의의 강렬한 통일지향과는 너무도 상반되게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상태에 직면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한사코 부정하고 흡수통일야망을 악랄하게 추구하면서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발악적으로 매달린 박근혜 역도의 매국배적 행위와 극악한 악담이 초래한 필연적 귀결이다. 우리의 자위적 핵위력에 출겁한 미친년의 장성곡. 미국의 날로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에 핵무력 고도화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권 행사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 그러나 극악한 친미역적이며 무지무도한 박근혜 역도는 201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는 물론 같은 해 3.1절 기념사라는 데서 북은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뇌까리면서 우리의 자위적 해국지력을 악랄하게 걸거들었다. 뉴스 1, 2013년 3월 1일 지오 2013년 3월 19일 종교인사들과의 오찬에서는 북의 핵 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고하됐는가 하면 그의 6월 17일 미국 대통령 오바마와의 전화통화에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게 되면 북이 핵무기를 더 고도화하는 데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고 횡설수설하여 역도의 동족 적대감이 미국 상전을 찜쪄먹는다는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연합뉴스 2013년 3월 19일 6월 17일 또한 2014년 9월 제69차 유엔총회와 2015년 9월 제74 유엔총회들의 주한상통을 내밀고 북이 21세기에 들어와 핵시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라느니 북핵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느니 하고 떠들며 지랄 발광하였다. 아시아경제 2014년 9월 25일 연합뉴스 2015년 9월 29일 북핵 피해망상증에 사로잡힌 박근혜 년의 대결 악담질은 우리의 핵 위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될수록 더욱 극도에 달하였다. 새해 정처의 첫 수소탄 시험 성공과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식 시험 발사의 성공,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 시험 발사와 핵탄두 폭발 시험의 대성공을 비롯하여 올해의 주체적 핵무력 건설에서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난 모든 성과들은 폭제의 핵을 무자비하게 내리치는 정의의 핵마치의 위력을 과시한 특대의 사변들이었다. 이 특기할 대경사들의 어론이 빠지고 혼비백산한 박근혜 역도는 구정물 같은 대결 악담을 토해내며 가진 추태를 다 부렸다. 2016년 1월 6일 우리의 초수소탄 시험 성공에 기겁한 박근혜 역도는 청와대 지하 방공호에서 그 무슨 안전보장회의라는 것을 벌려놓고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위협,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악을 썼는가 하면 강력한 제재를 부르짖으며 정신병자처럼 놀아댔다. 한겨레 2016년 1월 6일 지난 8월 우리가 전략 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에 대성공하였을 때에는 미친년처럼 치맛바람을 일구며 괴뢰군 전방부대에 나타나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이상 가상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하면서 단호한 대응을 죄쳐댔고 9월 9일 우리 핵탄두 폭발 시험에 기절 초풍하여 해외 행각 중임에도 불구하고 미일 상전들과 전화통화를 가지고 이번 북의 핵시험이 강도 및 그 시기 면에서 과거와 구별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앙탈을 부리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의 핵 포기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비린총을 덧구다 못해 예견되어 있던 행각 일정들마저 취소하고 꽁지가 빳빳해서 서울로 황급히 돌아오는 희비극을 연출하였다. 연합뉴스 2016년 8월 24일 뉴시스 2016년 9월 9일 서울에 돌아와서는 보찜도 풀어놓기 전에 안보 상황 점검 회의라는 것을 긴급히 소집하고 북이 우리와 국제사회를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의 핵 위협은 우리에게 급박하게 닥친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아부제기를 치면서 북 핵 대응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개거품을 물고 고하됐다. 뉴시스 2016년 9월 9일 우리의 군사적 위력에 출겁한 역도년의 히스테리적인 광증은 우리의 병진 노선을 집요하게 시비충상하고 있는 데서도 뚜렷이 찾아볼 수 있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은 자위적 핵무력을 1100배로 강화하여 반미 대결전을 총결산하며 이 땅 위에 천하제일 강국 인민의 낙원을 하루빨리 일도세우려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며 민족의 존엄과 통일 번영을 위한 순관 애국애적의 기치이다. 그러나 동족에 대한 적대 관념이 골수에 들어찬 박근혜 역단은 집권하기 바쁘게 우리의 병진 노선 제시로 허된 불벼락을 맞게 되자 별의별 악담질을 다하며 돌아쳤다. 역대는 2013년 5월 6일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미국 CBS 방송과의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병진 노선에 대해 양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느니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느니 하고 고아되며 시비 중상하였다. 이데일리 2013년 5월 7일, 뉴시스 2013년 5월 7일. 특히 2013년 5월 23일 미국의 금으슨 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일행이라고 하는 어중이 또중이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인 자리에서 감히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걸거들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 노선이라는 새로운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랭이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무엄한 험담질을 해댔다. 연합뉴스 2013년 5월 23일, 노컷뉴스 2013년 5월 23일. 지어 역더녀는 이전 소련이 핵무기가 모자라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느니 무기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느니 뭐냐며 동의도 닿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궤변을 거리낌없이 내뱉어 국가 안위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도 없다는 내외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었다. 연합뉴스 2013년 3월 8일, 5월 15일. 조선반도의 핵 문제를 산생시킨 근원도 모르고 우리가 왜 핵을 보유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박근혜 역도가 동방의 핵강국으로 우뚝 솟은 우리의 전략적 지위를 훼손해보려고 가전악담질을 해대고 있지만 그것은 죽어가는 정신병자의 잠꼬대 같은 수작질로서 수치스러운 파멸만을 더욱 촉진하게 될 뿐이다. 우리의 눈부신 현실에 얼라간 푸념질. 날마다 세계적인 전변을 아로새기며 전설 같은 기적을 창조해가는 우리 공화국의 힘찬 발걸음 소리는 온 누리를 격동시키고 있다. 미래 과학자고리, 과학기술 전당과 같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마식령 스키장과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을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휴식터들이 솟아올라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새 전설을 노래하는 속에 궁전 같은 육아원, 애육원, 소년단 야영소, 학생소년 궁전들에서는 아이들의 행복에 넘친 웃음소리가 그칠 새 없이 울려나오고 있다. 인민의 지상낙원으로 잔인한 이 눈부신 현실에 뱁새 눈이 시뚝 뒤집혀 어떻게 하나 먹칠을 해보려고 뒤웅박 같은 청와대 모략 소굴에 틀어박혀 악담질로 날과 달을 이어가는 천하의 악귀가 다름 아닌 박근혜 역도이다. 박근혜 역도의 뒤틀릴 대로 뒤틀린 심사는 우리의 그것은 인권 문제라는 것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댄 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3년 7월 19일 역도녀는 종교인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의 아기들이 배가 고파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노니 뭐니 하며 핵에 망측한 노죽을 부렸는가 하면 그의 8.15 경축사라는 데서는 한쪽에서 굶주림과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모략나발을 불어댔다. 연합뉴스 2013년 7월 19일, 8월 15일. 또한 2014년 5월 30일과 7월 9일 유엔의 탈바가지를 뒤집어쓴 그것은 조사위원회 것들과 국제법률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어중이 또중이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인 자리에서 북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되어 북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이고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었다느니 북인권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느니 뭐니 하고 청탁노름을 벌이는 추태를 벌이었다. 연합뉴스 2014년 5월 30일 7월 9일 역도녀는 2014년 12월 1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과 재미동포 여성 신은미가 서울에서 평양 방문 소감 발표회를 가진 데 대해 몇 번의 북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의 실상인 양 왜곡 과장하고 있다고 고하되면서 광란적인 종북소동으로 우리의 눈부신 현실을 가려보려고 지랄발광하였다. 연합뉴스 2014년 12월 15일. 지어 박근혜 역도는 내외의 강력한 비난 여론이 두려워 우리의 그것은 인권 문제를 유엔 무대에 들고 나가기를 거려하였던 역대 집권자들의 뺨을 치는 격으로 두 차례나 유엔 총회에 나타나 북인권 문제는 국제사회가 큰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노니 북인권 사무소가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느니 하고 주동의지를 해대었다. 아시아경제 2014년 9월 25일, 연합뉴스 2015년 9월 29일. 내외의 강력한 반대 대결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끝끝내 유엔 북인권 사무소라는 것을 서울에 끌어들인 반공화국 모략 광신자도 박근혜년이며 2016년 2월 국무회의와 국회 연설에서 북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민족의 삶을 지킬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새누리당 패거리들을 내세워 10여 년 동안 국회에 처박혀있던 모략적인 북인권법을 끝끝내 날치기로 처리하는 망동을 벌인 주범도 다름 아닌 박근혜 역도이다. 뉴시스 2016년 2월 2일, 2월 16일, 조선일보 2016년 3월 2일. 박근혜 역도가 반공화국 인권모략 소동에 전례 없이 기승을 부린 것은 미국 상전과 짝짝꿍의를 하며 벌려놓은 군사적 압박과 제재 소동도 통하지 않게 되자 인권공세로 내외 여론을 오도하여 우리에 대한 압살 야망을 이루어버리는 흉악한 기도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박근혜 역도의 인권모략 광대국의 도발적 성격과 엄중성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해버리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제도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데 있다. 우리 주민들에 대한 역적 패당의 극악무도한 유인납치 행위는 그 집중적 발로이다. 2013년 6월 3일 역도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의 나오린 청소년들을 유괴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 가리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자 앙앙불락하면서 안타깝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느니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유인 납치한 북주민들을 모두 현지 대사관으로 피신시키라느니 하고 악에 바쳐 고하됐으며 6월 4일에는 청와대 지하방공호의 위기관리상황실에서 다른 나라의 비밀 거처에 은신시켜 놓았던 우리 주민들을 괴뢰 대사관으로 끌어가도록 직접 지휘하는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렀다. 아시아경제 2013년 6월 3일, 동아일보 2013년 6월 4일. 특히 2016년 4월 5일 괴뢰 정보원 깡패들을 내몰아 중국 절강성 명파에서 우리 여성 종업원들에 대한 집단 유인 납치 범죄를 감행한 박근혜 역도는 4월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북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상전과 함께 벌려놓은 유엔 제재 노름에 효과가 있는 듯이 악다구니질을 해냈다. 연합뉴스 2016년 4월 18일. 박근혜년이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라는 데서 최악의 인권 불모지 인간 생지역으로 전락된 남조선 사비를 자유의 토전으로 미화하면서 탈북을 선동하는 나발까지 공공연히 불어댄 것은 저들의 흉악한 기도가 풍지박산되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역도의 정신상태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극악한 대결 요기이며 모략관 날조의 상습범인 박근혜 역도가 제 뜻대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자 달보고 지저대는 개모양을 해가지고 악에 바쳐 푸념질을 해대고 있지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인민의 꿈과 리상이 백화로만발하는 우리 조국의 실상은 그 무엇으로서도 가리울 수 없다. 대내외 정책의 정체적 실패를 가리워버려는 상투적 궤변. 통치 위기가 심화될 때마다 반공화국 악담으로 여론을 오도하며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발광하는 것은 역대 괴뢰 통치배들의 상투적 수법이다. 그 못된 버릇이 유신 독재자로 악명을 떨친 애비의 권모술수를 그대로 물려받은 박근혜 역도의 통치하에서 극도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투성이 난투극이 벌어지고 있던 2014년 4월 7일 박근혜 역도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발견된 데 대해 법석 떠들어대면서 북의 무인기가 전 지역을 정찰한 것으로 보인다느니 북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좌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느니 하며 북풍 조작으로 패배를 모면해보려고 날뛰었다. 뉴스 1 2014년 4월 7일. 그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여 온 남력당이 조상집으로 화하고 인민들의 저주와 울분이 대통령 탄핵 요구로까지 번져지자 역대는 우리의 금은 무인기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노름을 황급히 벌려놓고 북소행설로 격려한 민심을 눅자채워보려고 발광하였다. 지난해 8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쪽에 위치한 괴리 헌병초소 주변에서 원인 모를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박근혜 역대는 박두한 얼치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내외의 비난 여론을 딴 데로 돌리고 각종 군 내부 부정부패를 감추어보려고 획책하였다. 역적 배당은 지뢰 폭발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대부국 지력을 바탕으로 한 압박을 지속하겠다느니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느니 하며 대결 관계를 고취하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놓았다. 연합뉴스 2015년 8월 11일 뉴시스 2015년 8월 15일 최근 우리에 대한 박근혜의 악담질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도 안팎으로 심각한 통치 위기에 처한 막다른 처지에서 벗어나 보려는 데 교활한 속내가 있다. 사실상 박근혜 역도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신세에 놓여 있다. 박근혜 역도는 미국의 패권전략 실현을 위한 중견이 되어 핵전쟁 살인 장비인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서장에 맞도장을 찍었지만 남조선인민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역도가 토설한 것처럼 그야말로 속에 죄가 다 들어가 밤잠도 못 자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년이 연루된 미르재단, 게이스포츠재단 사건 등 특대용 부정부패 사건들이 연속 터져나오고 있는가 하면 보수패당 내부에서도 서로 물고 뜯는 골바지 싸움질이 계속되는 속에 식물 대통령이 된 역도는 대내외 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그로 인한 정치경제적 파국과 혼란으로 하여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 언제 청와대에서 내쫓길지 모를 위태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급해맞은 박근혜 역도는 매일같이 사드 배치는 고조되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적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라고 역설하면서 자기의 친미매국 행위를 정당화해 보려고 악을 쓰고 있는가 하면 남조선 각계의 사드 반대 투쟁을 남남 갈등을 노린 북의 꾀임수에 놀아나는 정북 행위로 몰아 탄압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뉴스 1 2016년 9월 2일 연합뉴스 2016년 9월 22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우병우와 같은 정치 협잡배들을 한사코 끼거드는 역도를 단죄에 나서고 재년의 특대용 부정부패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야당들과 사회 각계층에 대하여 내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이라고 아부제기를 치면서 북핵 위협으로 인한 안보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단합된 의지가 절실한 때니 뭐니 하며 파멸의 나락에서 헤어나보려고 발버둥질 치고 있다. 노컷뉴스 2016년 8월 22일 최근 국군의 날 기념식이라는 데서 죄처된 박근혜년의 망발에 온결이가 치를 떨고 있는 때에 청개구리 공주와 같은 차림새를 하고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이라는 데 또다시 나타나 북핵 개발로 안보가 위태로워 걱정이 많을 것이라느니 힘을 모아 노력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느니 하고 나발을 불어댄 것도 어떻게 하나 우리를 걸고 사태를 수습해보려는 역도의 발악적 추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10월 5일 머니투데이 2016년 10월 5일 지금 남조선 각계에서 박근혜 패당이 철진한 안보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과 조소가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오늘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 역도를 암독사, 냉혈한, 발끈해, 치마두른 깡패, 여자 히틀러라고 저주하면서 투쟁의 골기에 나서고 있다.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악담질로 세상을 경악시키는 만고역적 박근혜년의 추악상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동족에 대한 악담으로 어지러운 출발을 하고 역사의 전무후무한 악담을 토해내며 민족과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죄악을 더 쌓아온 것이 지난 3년 반에 걸치는 박근혜 역도의 집권 행적이다. 지금 이 시각도 박근혜 역도는 동네방네를 분주히 싸다니며 구역질하는 대결 막말로 민족과 역사를 어지럽히고 있다. 친미매국과 동족 대결로 역사의 심판대위에 올라선 박근혜 역도가 제아무리 세치혀 끝으로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명을 건질 수 없게 되어 있다. 예로부터 화는 입으로부터 생긴다고 하였다. 박근혜의 입은 재앙을 몰아오는 문이요, 혀는 목을 베는 칼이 된 지 오래다. 천하의 무지무능한 박근혜 역단은 혓바닥을 나풀거리며 스스로 불러들인 화로 하여 가장 비참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주체 105, 2016년 10월 8일 평양.